서러운 마음을 못 이겨 잠 못 들던 어두운 밤을 또 견디고 내 절망과는 상관없이 무심하게도 아침은 날 깨우네 상처는 생각보다 쓰리고 아픔은 생각보다 깊어가 널 원망하던 수많은 밤이 내겐 지옥 같아 내 곁에 있어줘 내게 머물러줘 네 손을 잡은 날 놓치지 말아줘 이렇게 네가 한 걸음 멀어지면 내가 한 걸음 더 가면 되잖아 하루에도 수천 번씩 모습을 되뇌이고 생각해서 내게 했던 무진 말들 그 싸늘한 눈빛 차가운 표정들 너 참 예쁜 사람이었잖아 불안하기만 한 마음으로 이렇게 널 기다리고